재미동포 인터넷 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5일 재미동포 리 인숙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게 편지를 보내요.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벌리지 말며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